Baby 날 터질 것처럼 만나줘.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. 거짓말처럼 키스해줘.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I'm a fall in love lady. 중독이 되나 toxic. 무장난 같은 관계는 형성이 안 돼. 그저 pretty and nasty. 네 말이 맞아 자꾸 생각나는 너의 잘못 이루는 게 일상이 돼 있어 baby. Nobody can do do do it like you. 달리 접근하려면 사야 IQ. What? 넌 뭔데 자꾸 생각나. 자존심 상해 애 같아. 얼굴이 뜨겁고 가슴이 계속 뛰어. 내 몸이 맘대로 안 돼. 어지러워. 지금 너를 원하는 내 기결이 느껴지니. 널 바라보고 있어도 missing you. So tonight won't you set me free. Straight keys in your Straight keys in your Baby 널 터질 것처럼 만나.